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돌새 점에서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이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청비서 앙리 모바 싹가니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14일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. 또한 이날 백두산 졸세위인들의 동상이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전 부총비서 미엔제의 끼약구가 보내온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.